的 walk away, I'm falling down. To walk away, I'm falling down. 깊어져만 가는 밤하늘 별빛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를 기다리죠. 나도 그대 두 눈 들여다보면 나는 알아요. 그대를 느끼죠. 햇살하는 밤하늘 수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늘 그대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 그댈 위해 간직해온 짙은 숨결 그대에게 닿기를 바래요. To walk away, I'm falling down. Mm-hmm.